알기로는 하는데 잊어야 하는 걸 가슴으론 그게 안 돼. 하루에도 수천 번 전화기만 들여다봐. 혹시 네가 연락할까봐 잘 있는지 넌 내 걱정도 안 되는 거니 한 번쯤 물어봐 주지. 원래 사랑은 다 이러니 사랑이 뭐 이러니 결국 이별뿐인걸 바보같이 다 줬나봐. 너를 잊는 중이야 주그림 다해. 매일 널 잊고 매일 또 지워도 생각나 어쩌란 말야.